100원짜리 물건을 단돈 2,000원에 드립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2억 원 상당의 물건이 2,000원에 나왔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낮에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요. 자동차 있죠? 꼬마 장난감 자동차요. 그것도 롤스로이스 자동차였습니다. 길가에 이 자동차들을 쭉 늘어놓고 그 옆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의 10만 분의 1 가격으로 판다는 얘기죠. 사치스러운 롤스로이스도 크기를 줄여놓으니까 아주 귀엽고 앙증스럽기까지 하던데요. 전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쓸데없이 마구 부풀려진 사람들의 허영, 사치, 그리고 이기심, 자만심과 증오감. 이런 것들을 제가 낮에 본 그 롤스로이스 차처럼 작게 축소해 놓으면 세상이 좀 더 밝고 귀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영화 마이 로드 중에서 마이 로드,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FM 영화음악에서 연말에 베스트 10 방송해드린 거 모두 아시죠? 이제 여러분께서 엽서에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좋았던 영화 3편, 좋았던 영화음악 3곡, 그리고 스타를 남녀 불문하고 3사람 이렇게 적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 중에서 추첨해서 여러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그것들 엽서 집계해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이고요. 12월 15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서울시 구로동에서 강병용 학생 세 번째 엽서 보내주셨죠? 아, 컬트무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컬트무비에 대해서 특집으로 방송해드릴게요. 오늘은 영화 페이트리엇 게임 중에서 해리스 게임, 아일랜드 그룹 클라이너드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융희 씨 잘 들어주세요.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힘,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펴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펜시? 펜시? 아, 바른 손 펜시.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문구용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펜시 용품은 역시 바른손입니다. 바른손 펜시.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딩.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의 손 25까지.

비오는 날 수채화는 옥소리와 강석현이 주연했던 청춘 애정 영화였죠. 지금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이경영이 좀 이상한 까마귀 소리를 내면서 조연으로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개봉 당시에 내용 전개나 배우들의 연기는 좀 서툴렀지만 영상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아주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그 기차 간이 역을 배경으로 해서 두 주인공이 입을 맞추던 장면 기억나세요? 아름다운 그 전원 풍경과 함께 카메라가 두 연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원을 그립니다. 배창호 감독의 깊고 푸른 밤, 이 영화에서도 이 촬영 기법이 등장했었는데요. 360도 파노라마 쇼트라고 불립니다. 이 카메라 움직임이 아주 아름답게 느껴지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비 오는 날 수채화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영화 맨 마지막에 스텝과 캐스트들의 자막이 올라가면서 보여지던 그 NG 장면들. 그러니까 촬영 도중에 누군가의 실수로 못 쓰게 된 그런 필름들이었어요. 옥소리 씨가 아주 깜빡 졸다가 침대 끝에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그 장면 보고선 아주 굉장히 많이 웃었었는데요. 그 영화 마지막에 이렇게 NG 필름을 붙여놓은 영화들 많죠. 그 중에서 원조격인 영화가 바로 성룡의 프로젝트 A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던 극장 안 풍경, 그때 참 재밌었었는데요. 대개 관객들은 엔드 타이틀이 올라가면 바로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무심코 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아주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서 화면을 지켜보면서 참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영화의 표현 기법이 점차로 발달하면서 감독들이 엔드 타이틀 그 부분에서 좀 독특한 기법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영화의 에필로그를 엔드 타이틀이 다 올라간 후에 보여주는 방법. 이 방법도 그런 독특한 표현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개봉했죠. 저는 개봉하기 바로 전날에 시사회 가서 봤는데요. 코미디물 웨인스 월드가 바로 그런 작품이었어요. 웨인스 월드 중에서 듣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퀸이 부릅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No escape from reality. Open your eyes.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I'm just a fool boy. I need no sympathy. Because I'm easy come, easy go. Little high, little low. Any way the wind blows doesn't really matter to me.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carry on, carry on. This is nothing real. Mamma mia, mamma mia, let me go. Beelzebub has a devil put aside for me, for me, for me.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친구들과 고물차를 타고 가면서 그 테이프에서 나오는 이 곡을 아주 흥겹게 따라 부르죠. 정말 보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로 아주 코믹하면서도 신나게 불렀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그룹 퀸의 노래였습니다. 영화의 두 주인공 웨인과 가스는 현재의 미국 청년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록 음악과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두 사람은요, 자신들이 직접 그 웨인스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 웨인스 월드는 지방 유선 방송국의 심야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자신들이 그 쇼에 직접 출연하기도 하고요. 이 영화의 카메라는 참 재밌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영화처럼 그냥 객관적이지 않고요. 카메라 렌즈가 곧 관객의 눈이 됩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웨인과 가스는 카메라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딴 곳에 잠시 비추면요.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하면서 카메라, 그러니까 관객들을 향해서 소리치기도 하고요. 그 카메라를 하여튼 간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은 영화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한술 더 뜹니다. 두 주인공이 감독에게 영화의 라스트 씬을 세 번이나 새로 찍게 합니다. 이건 마음에 안 들어. 한번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찍을 때마다 영화는 조금씩 더 해피엔딩에 가깝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웨인과 가스가 만족할 만큼 아름다운 결말이 이루어지니까 그제서야 화면에는 엔드 타이틀이 올라가죠. 그런데 자리를 뜨려고 하는 순간에 화면에 갑자기 또 두 주인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희들의 유쾌한 얘기 잘 보셨나요? 이렇게 잠시 동안 관객을 향해서 얘기하던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영화는 완전히 끝나게 되죠.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했던 영화 페리스의 청춘도 그랬었죠. 주인공 매튜 브로드릭이 페리스 역을 맡았었는데요. 학교를 땡땡이 친 페리스가 친구들과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난 밤에 페리스는 양치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죠. 이렇게 자막이 다 올라간 뒤에 갑자기 페리스가 불쑥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영화 끝났으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 왜 아직 안 나가고 계세요? 이렇게 관객들에게 마지막 서비스를 합니다.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 이 영화도 라스트의 자막이 다 나오면서 하나의 화면이 또 등장하게 되죠. 장대한 폭포를 중심으로 원주민인 과라니족과 스페인, 포르투갈 군대들, 이들이 끔찍한 싸움을 벌인 후에 원주민들은 모두 전멸하죠. 하지만 영화의 끝 한 장면에는요, 모두 학살당한 줄만 알았던 원주민 중에서 두 꼬마였었죠. 그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배를 저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에 대한 롤랑 조페 감독의 희망적인 시각,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도요, 끈기를 가지시고 극장에 불이 켜지고 좌석이 다 텅 빌 때까지 한번 화면을 바라보신다면 다른 관객들보다 뭔가 하나씩은 꼭 더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영화 미션 중에서 듣습니다.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영화 미션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간입니다. 스크린 잉글리시, 동시통역사 곽영일 씨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청취자들이 좋아하시는 시간이라고 딱 정하세요? 싫어하는 분 있으시면 어떡하실까요? 저 곽영일 씨 보니까요.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영화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Back to the Future입니다. 예, 역시 재미있는 영화 가져오셨네요. 네. 1985년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1955년 들어갔는데 왜 Back to the Future라고 했는지 참 궁금해요. 그게 아마 네. 그 과거에 갔던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네. 다시 미래로 돌아간다. 네. 그런 해서 그냥 Back to the Future 아닌가요? 그리고 또 2편, 네. 3편은 완전히 미래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것은 요즘에 뭐 포스트 모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네, 네. 그렇죠. 언어 유희, 예. 어떤 대화적 상상력. 예, 패러디하고 네. 말들을 전부 분해시켜가지고 요즘 네. 소설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또. 네, 그 저도 어려워가지고 예. 제가 말하고도 좀 당황이 되는데 어쨌든 요즘 주말 연습곡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빠른 시간에 많은 대사가 오고 예. 가지 않습니까?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관객들의 그러한 기호를 놓칠 리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을 맡았고 감독은 로버트 저메키스였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역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많은 아이디어가 예. 삽입이 됐겠죠. 근데 예. 하나 아쉬웠던 것은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 영화 다 즐기셨겠지만은 그 영어와 우리말의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네. 좀 더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이 간과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번역을 잘못한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왜 시대가 흐르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 when 뭐. 응? 그렇죠. 예, 제가 저도 영어 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영어 좀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 회화하잖아요. 그러면 when 예. you.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저 권인아 씨하고 그 이미연 씨인가요? 그 나온 거기서 이제. 대사가 아마 되고 코미디언들이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러나 이 웬이라는 말이 언제까지나 유행하는 우리 일상생활 자리 잡을까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돼요. 그러나 뭐 70년대 그 결혼행진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 한진희 씨가 거기서 예, 저 그거 봤어요. 그때요? 어렸을 때. 그러셨어요? 예. 조숙하셨네요. 그때 한진희 씨가 뭐 잘 안 풀리면 네. 죽겠네 그랬거든요. 죽겠네. 예. 근데 지금 뭐 죽겠다는 말이 물론 거기서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예. 이리 잘 안 풀리면 죽겠다 그러는데 이 헤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비요? 예. 헤비가 예. 이제 우리는 무겁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헤비가 굉장하다. 속된 얘기를 좀 죽여준다. 네. 쿨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쿨 헤비. 쿨 헤비. 그래서 가령 오늘 밤에 멋진 여성과 데이트가 있으면 I have a heavy date. 예. 또 재밌는 일이 있으면 와우 heavy. 예. 옷을 멋있게 입고 오면 오늘 정님 씨처럼 이렇게 아주 멋있는 복장이면 와우 you look heavy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말은 1955년도에는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클 제이 폭스가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그 아저씨를 만나죠. 예. 그래서 아저씨가 그러죠. 너 잠시 후에 너네 엄마를 만나게 된다. 여고생이다. 근데 너네 엄마하고 아빠가 빨리 교제를 시작해서 입맞춤을 해야 결혼으로 꼬리나지. 예. 그렇지 않으면 사이가 벌어지면 사진 속에서 네가 없어지게 되고 미래를 못 돌아가게 되니까 네가 한다는 말이 와우 헤비 그래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What's so heavy? 뭐가 무거워 그래요. 그러니까 너 들고 있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네. 아저씨 이거 85년도에 유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또 야 너네 엄마가 어쩌면 너를 좋아할지 몰라. 네. Your mom is gonna love you. That's a problem. 큰일 난다 말이야. 네 아빠를 예. 좋아해야 되니까. 아니 엄마가 아들을 좋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얘가 와우 it's heavy. 그러니까 뭐가 무거워. 그런데 이제 그때는 heavy라는 말이 예.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거든요. 예.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장면은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레스토랑에 들어갑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마이클 제이 폭스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 조끼 있잖아요. 예. 이렇게 소매 안 달린 조끼 겨울에 예. 많이 입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그거 안 입었어요. 예, 이게 아주 막노동 하는 분들이나 입었죠. 그리고 카페 주인이 보니까 웬 젊은 애가 들어오는데 조끼를 입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Hey kids, what are you doing? Jump shit? 너 뭐, 점프하냐? 뭐 비행기에서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낙하산은. 예, 꼭 그런 조끼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전화번호를 물어보죠. 예. 그런데 시끄러우니까 빨리 너 주문해,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아저씨, 그 뚱뚱한 그 카페 주인이. Hey, pal, you should order something. 빨리 주문이나 해. 마이클 제이 폭스가 아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주인공. 예, 그 영화에서. 영화 속에서. 예.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좀 키도 작고 그런데 살깔이 있지만 정말 보기 싫거든요. 예. 제일 보기 싫은 게요. 키 작은 남자고 여자고 키 작은 글래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제프가 살 빼려고 예. 다이어트 중이에요. 네. 아, 여자친구가 이쁘잖아요. 제이 폭스가 키가 60이 조금 넘잖아요. 예. 그래서 제이 폭스가 하는 말이? 제이 폭스가 하는 말이 예.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만 탭을 주문합니다. 네. 이 탭은 다이어트 코카콜라의 고유명사가 탭입니다. 예, 뭘 준 말인가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TAB로 대문자로 되어 예. 있는데 예. 그냥 그 상표에 써 있죠. 그렇죠. 많이 쓰긴 해요. 뭐 김미어 탭. 김미어 탭 그럼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이어트 콕 보면 상표에 TAB라고 써 있거든요. 제이 폭스는 이제 85년대 하던 식으로 김미어 탭 그럽니다. 한번 예. 읽어 주시죠. Give me a tap.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예. 그러니까 아저씨가 볼 때는 코카콜라 다이어트 콕이 60년대 초반에 나왔거든요. 네. 7년 뒤에 나올 제품은 알 길이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탭이 영순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쵸, TAB. 예. 탭을 떼라 막 그런 말 우리도 많이 쓰죠. 그러면 웬 꼬마가 하나 들어오더니 아저씨 영수증 줘요. 계산서 있어요? 노인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I can give you a tab. 예. 무슨 계산서야? 예. You should order something. 예. 거기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예. Tab? 네. I can give you a tab. You should order something. 정님 씨는 저렇게 아주 예쁘게 발음하셨지만 아주 화가 나가지고 tab! I can give you a tab. You should order something. 그리고 예. 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햄버거 가게 같은 데서는 주문을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쵸? 거기서 뭐 질질 끌고 물어보고 영어와 공부할 일이 없습니다. 그 아저씨는 지금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의아해가지고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 펩시를 주문합니다. 네. 다이어트 펩시는 펩시 프리예요. 상표 이름이. 예. 그러면 그냥 give me 펩시 프리 그러죠. 네. give me 펩시 프리. 이 아저씨가 더 놀란 게 펩시 프리는 그 코카콜라에서 다이어트 콕이 나오자 경쟁사에서 나온 그걸 이기기 위해서 8개월 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쵸. 더구나 없었죠. 근데 펩시가 에너지고 프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젊은 사람끼리 야 자유롭게 한번 나한테 한번 덤벼봐.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너 한번 나 쳐봐. 예. 12조의 말이거든요. 아니 예. 젊은 애가 들어오더니 어른한테 아저씨 한번 해봐요 해보려면은 예. 약간 전혀 불량하게 뜻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럼요. 지금 이것이 같은 미국 사람끼리도 예. 말이 안 돼. 미국 사람들 배꼽을 잡죠 여기서. 예. 그러니까 아저씨가 펩시 프리 한번 쳐보라고 예. 요구나 페이 프리 너 혼나볼래? 그것에 대한 대가 한번 치러볼래? 그러니까 그렇죠? 얘가 당황했죠. 진실이 발려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요 그냥 설탕 안 들어간 거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니까 블랙커피 탁 내놔요. 예. 그렇게 자,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1640 Riverside. Are you gonna order something, kid? Yeah. Give me a tab. Tab? I can't give you a tab unless you order something. Right, give me a Pepsi Free. You want a Pepsi, pal? You're gonna pay for it. Look, just give me something without any sugar in it, okay? Some without sugar. Some without sugar. 설탕 안 들어간 거 탁 내려놓죠. 네. 재밌는 것은요, 네. 정님 씨. 저는 이거 대한극장에서 봤습니다. 네. 86년도에. 번역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참 그 번역하는 분들 기가 막히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전 절대 그걸 놀리려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직역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모르니까요. 그렇죠. 아저씨, 야구 주세요. 그래요. 야구? 예, 그 요구르트 말고 조금 그 양이 좀 더 커가지고 시커먼 거 있었어요. 뭐 드셔보셨어요? 야 상표 이름이 야구예요. 아 옛날 음료인가죠? 뭐 옛날까지도 안 갑니다. 상표 이름입니다. 근데 예. 요구르트보다 조금 크고 야구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표 주스 이름이죠. 그러니까 번역이 또 어떻게 나왔죠? 주인 아저씨가 예. 뭐 야구하자고 그래요. 예. 어 멋있게 받아쳤네요. 예. 그런데 또 그러니까 아 그러면요 사화로 주세요. 사화. 예 삼강 사화라고 또 있었습니다. 예, 이거 네 그러니까. 너 싸울래 나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네요. 그래도. 이게요. 네. 번역이 제가 그 전에 Out of Bounds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그건 아세아 극장에서 했었습니다. 4년 전에. 그 형의 원수를 갚습니다. 이 형이 마약단의 두목한테 살해되거든요. 네. 형의 원수를 갚으려고 막 그 두목을 찾아다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영화 끝장면에 그 원수를 만납니다. 네. 그런데 저쪽은 총을 가지고 있고 여긴 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되게 총 가진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또 영화 속에서는 칼 가진 사람이 이겨요. 예. 악당한테 칼을 탁 던지니까 이제 악당이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자 형의 목걸이를 그 악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가서 목걸이를 탁 뺏으면서 그래요. You wanna say something before you die? 죽기 전에 할 말 있나? 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을 했어요. 아, 뭐 그냥 영화 속에서 나온 욕이니까요. 네. 뭐, 어, fuck you, son of a bitch. 그리고 욕을 하면서 죽었거든요. 네. 그때 자막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뭐라고 나왔는데요? 그 죽는 사람 나이가 많고 이 주인공 소년이에요. 예. 꼬마야,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어. 거야. 그러니까 그 심각한 영화가 폭소가 터지면서 예. 야 재밌다 그러고 나가는데 어. 구창모 씨의 그때 그, 예, 그 노래 굉장히 있었죠. 히트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번역하는 분들이 참 너무 재밌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의도랑 은 달라지니까 그냥 예. 좀 재미없더라도 할 말 없어 꺼져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인마, 인간은 아픈 만큼 그렇죠. 뭐 칼을 맞아도 지금 피를 흘리니까. 네. 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네. 에, 그런 장면이 있어서 오늘 제가 골라봤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요, 참고로요. 네. 아,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보통이었을 것 같아요. 아, 머리가 씨. 좋으니까. 네. 공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정은임 씨는 또 뭐 요즘 완전히 저 레일맨 스타일로 말씀하시네요. 성적이 바닥에서 몇 지였답니다. 그런데. 네. 8살 때 그 유태인이잖아요, 어머니가. 네. 영사기를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영사기를 사준 게 이 길로 들어섰는데 학교는 안 가고 네. 매일 엄마랑 같이 엄마가 집차를 운전했답니다.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막에 나가서 전쟁놀이 한다고 영화를 찍었다는데 어.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어머니가 예, 앵커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예. 학교를 안 가고 영화만 찍더래요. 8살, 9살 때 전쟁 영화 찍는다고. 그래서 네. 어머니가 그거 어떡해요. 공부하기 싫은데 자기는 매일 결석계를 만들었대요. 네. 오늘은 뭐 심장이 안 좋다, 배가 아프다. 그래서 어머니가 작가가 됐답니다. 아들 결석계 쓰느라고. 그래서 오늘날의 스티븐 스필버그가 될 줄은 모르고 예. 나는 그냥 결석계 가짜로 쓰기 바빴다 그러는데 야, 어머니가 세계적인 감독을 만들어냈네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오스카상에서 한 번도 감독상을 수상을 못했죠. 네.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가장 억울해하는 것은 다른 건 괜찮대요. 자기 예술성이 없다고 감독상 안 주는 건 좋은데 흥행성만 많잖아요. 제일 억울했던 거는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가 네. 오스카상의 1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는데 자기 영화인데 네. 감독상 부문만 빠졌어요. 네. 그땐 정말 자기 표현으로는 저 사람들이 진짜 난 미워하는 건가? 그렇게 인간적인 갈등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위대한 감독이라도 상에 대한 애착은 있나 봐요. 네, 참 흥행성이 뛰어난 감독이죠. 스티븐 네. 스필버그. 오늘 아, 강영 씨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저 흥분했죠?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면 이렇게 흥분을 예. 해요. 그러면요, 네. 그 장면 한 번 더 들어보고 네. 저희 백투 퓨처 중에서 노래 한 곡도 들려드릴게요. 장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You know where 1640 Riverside... Are you gonna order something, kid? Yeah. Give me a tab. Tab? I can't give you a tab unless you order something. Right, give me a Pepsi Free. You want a Pepsi, pal? You're gonna pay for it. Look, just give me something without any sugar in it, okay? Some of that sugar. 예, 박영일 씨 오늘 참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블랙컵이 탁 넣으면서 설탕 없는 거 아무거나 먹어. 탁 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ck to the Future 중에서 듣겠습니다. The Power of Love, Huey Lewis와 Huey Lewis and the News and Earl입니다. You got my homework finished, McFly? Well, actually... Power of love. 영화 Back to the Future 중에서 The Power of Love, Huey Lewis and the News의 노래였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은경 씨.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얼솔이라는 국악 서클을 통해서 한 남자친구를 만났다고요. 이희성 씨라고 내년 7월에 제대하는 군인 총각이라고 하는데요. 꼭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김은경 씨와 웅식 씨. 이 웅식 씨는 성도 안 밝혀주시고 어디 사시는 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벌써 6장째 엽서를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아, FM 영화음악이 끝나면 금방 잠이 들지 않고 뒤척이다가 겨우 3시쯤에 잠이 드신다고요? 제 책임이니까 제가 책임지라고요? 글쎄요, 어떻게 책임져드릴까요? 노래로 들려드릴까요? 자, 영화 미녀와 야수 중에서 미녀와 야수, 오늘은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책임진 거 될까요, 웅식 씨? 들어주십시오. 드라마음악이 새로 시작한 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아,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께서 들어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깨어있는 방송, 알찬 시간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세요. 저 정은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